노동신문은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 4대 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밝힌다. 이런 제목의 전승호의 론평을 게재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골머리를 짜내던 끝에 마침내 대조선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 확정한 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4대 기조라는 것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식 서명한 4대 기조란 첫째로 공화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로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셋째로 북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이른바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4대 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까밝히면서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이어 확정한 이른바 대조선 정책 4대 기조라는 것은 백악관 정책 작성팀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시야의 협의성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끝도 없으며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질 것이라고 하면서 런청은 위대한 병진 노선을 따라 우리가 가는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